내가 머리를 감을 때는 엄마가 도와줍니다. 오늘도 엄마가 샴푸를 묻혀줬습니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머리 냄새가 많이 나는구나. 자주 감는데도 내 머리에서는 유난히 머리 냄새가 많이 납니다. 엄마가 물었습니다. 니네 반 아이 중에서 공부를 못하거나 가난하거나 더럽거나 신체가 부자유스러운 아이가 있는데 너와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면 너는 어떡하겠니? 나는 샴푸 거품 때문에 눈을 꼭 감은 채 가만히 엎드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친구는 모두 예쁘고 명랑하고 공부도 잘했거든요.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너의 자궁을 노래하라 라는 책에서 딸이 쓴 일기인데요. 엄마가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엄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머리 냄새가 나는 아이다. 기억해라. 가난하거나 더럽거나 다리를 저는 아이를 보거든. 아참, 나는 머리 냄새가 나는 아이지. 이렇게. 그러면 그 아이들과 네가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남의 일기를 훔쳐보는 맛이 바로 이런 데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속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을 발견하는 그런 따뜻한 사랑을 발견하는 재미요. 아마 가장 위대한 사랑이 이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영화 The Greatest, 가장 위대한 사랑 중에서 조지 벤슨의 노래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Greatest Love of All. 자, 남정우 씨 신청해 주셨는데요. 잘 들으셨죠? 이 영화는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이 말하면 떠오르는 사람, 바로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의 일생을 그린 영화인데요. 그가 직접 출연을 했고요. 또 로버트 듀발, 어네스트 보그나인 같은 성격파 배우들이 함께 공연한 영화입니다. 김한주 씨 반갑습니다. 사연 잘 받아봤어요. 그리고 김준혁 씨는 동호회를 두 개나 설립했다고요. 아니, 왜 이렇게 정열적인 분이 이렇게 많습니까? 기분이 아주 아주 좋다고 하셨는데요. 단국대 한성일 씨의 사연도 잘 봤고요. 군에서 열심히 훈련 중인 짝과 함께 듣고 싶다고 하신 서인석 씨. 부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마지막 황제의 그 푸이를 말씀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별명인지 성함인지 모르겠네요. 음악과 검도를 사랑하는 영진이 형의 생일을 축하해달라고 김동준 씨의 사연 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청주의 윤기숙 씨 첫 사연 반갑고요. 아, 아주 아주 오랜만에 제가 편지를 받았어요. 바로 광주 지산동의 노경화 씨인데요. 언제나 참 이 글씨체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참 멋있는 글씨체인데 오늘이 바로 까예드 시네마가 선정한 80년대 세계 영화 200선을 보내드리는 날이잖아요. 노경화 씨는 아시아권 영화가 별로 없다는 점에 좀 의문을 제시하셨는데요. 그것은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 프랑스의 영화 잡지인 까예드 시네마에서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 영화도 이 영화 잡지가 선정한 세계 영화 속에 들었으면 하는 바람. 물론 저도 갖고 있습니다. 여하튼 노경화 씨의 여러 충고 말씀 그리고 반가운 편지 정말 고맙습니다. 대전 중구 부사동의 김대건 씨는 마치 한강을 살리자 같은 어조로 관제업소를 살리자 이런 구호를 적어주셨는데요. 모든 것이 기계 없으면 안 되는 세상에 하이텔마저 개통이 되니까 엽서가 뒤로 처지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서럽다고 하셨는데요. 아닙니다. 절대로 안 그래요. 저는 엽서 위주예요. 우선은 엽서를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신청곡을 들려드리거든요. 이번에도 광주 서구 주월 2동에서 예쁜 사연 보내주신

밤안개 속의 데이트 마리라 뽀레의 노래였습니다. 까예디 시네마가 선정한 80년대의 세계 영화, 이제 173번째 영화 오늘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시간이죠. 우리한테는 거의 소개되지 않는 덴마크 작품입니다. 바베티의 만찬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원작자는 아웃 오브 아프리카를 쓴 아이작 디네신인데요. 가브리엘 악셀 감독이 영상으로 옮겼죠. 19세기 노르웨이의 한 해변 마을에 두 자매가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바베트라는 프랑스 여인이 프랑스 혁명을 피해서 이 두 자매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매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게 되죠. 많은 세월이 흐르고 바베트는 복권에 당첨돼서 큰 돈을 얻게 됩니다. 그녀는 이 돈으로 목사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만찬회를 열죠. 목사는 다름 아닌 주인집 두 자매의 돌아가신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생겨납니다. 그녀가 지금 살고 있는 노르웨이 해변 마을은 금욕적인 루터파 신도들이 사는 곳이었죠. 그들에게 있어서 혀는 신의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는 그저 배만 채울 수 있으면 되는 그냥 아주 검소한 간소한 수프, 커피뿐이고요. 그런 그들에게 즐거움으로서의 식사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런데 바베트가 준비한 것은 프랑스의 최고 요리들이었습니다. 영화는 여기서 말합니다. 바베트가 마련한 만찬은 가난한 그녀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만든 일생에 단 한 번뿐인 것이니 이것이 곧 신의 마음과 함께하는 만찬이 아니냐고요. 이 영화의 뛰어난 점은 금욕주의자들이 이 바베트의 마음을 깨닫고 만찬에 행복하게 참여하기까지의 그들의 심리적인 설득 과정, 이것을 아주 깊이 있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바베트의 만찬 중에서 엔드 타이틀 들어보죠. 가이에드의 시네마가 선정한 173번째 영화 바베트의 만찬의 엔드 타이틀 들으셨습니다. 자, 174번째 작품은요. 장클로드 브리소 감독의 청춘의 고독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88년 까니 영화제에서 프랑스 영화의 전망 부문에 선정됐던 작품인데요. 폭력 장면이 너무 과격해가지고 프랑스에서도 18세 미만은 관람 금지가 됐었다고 하죠. 선악에 대한 관념 없이 자기 표현의 수단을 오로지 폭력에만 의존하는 두 소년의 출구 없는 청춘, 그리고 그들의 비극적인 운명, 이런 것들을 브리소 감독은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브리소 감독은요, 감독이 되기 전에 파리 교회의 한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다고 하는데요. 그대의 경험들이 이 영화 속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연은 프랑스와 네그레가 맡고 있는데요. 기억력이 좋으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영화의 엔드 타이틀까지 꼼꼼하게 읽는 분이라면 아마 이 이름 기억하실 거예요. 바로 루이 말 감독의 굿바이 칠드런에서 그 나중에 독일군에 협력하는 주방의 그 지체 장애 소년이 있잖아요. 바로 그 소년이 프랑스와 네그레입니다. 그는 이 청춘의 고독으로 프랑스 영화계의 유망주로 떠올랐죠. 자, 까이에디 시네마가 선정한 175번째 작품은요, 자크 드미 감독의 26일을 위한 새해 좌석입니다. 먼저 음악부터 들어볼까요? 26일을 위한 새해 좌석 중에서 이브 몽땅이 부릅니다. 인터뷰. 영화 26일을 위한 새해 좌석 중에서 이브 몽땅과 합창단이 함께 부른 인터뷰였습니다. 음악을 들으니까 이 영화가 대충 어떤 류의 영화다 짐작이 가시지 않으세요? 뮤지컬의 음악 같지 않으십니까? 이 영화는 쉐브레의 우산을 만든 뮤지컬 영화의 대가 자크 드미 감독과 영화 음악가 미셸 르그랑 컴비가 아홉 번째로 만난 작품입니다. 이브 몽땅을 이 영화에 출연시키기 위해서 드미 감독은 무려 3년 동안이나 설득했다고 하죠. 이 뮤지컬 영화의 이브 몽땅의 상대역에는 원래 이사벨 아자니가 내정되어 있었는데요. 영화가 처음 계획보다 8년이나 늦어진 87년에 시작되면서 마틸다 메이로 바뀌어버렸죠. 이 마틸다 메이는 올빼미 울음소리라는 영화로 세자르상을 수상하면서 프랑스의 신성으로 떠오른 배우인데요. 아버지가 배우였고 또 어머니가 무용수였기 때문에 그녀도 춤, 노래, 연기 뭐 못하는 게 없는 그런 만능 배우입니다. 뮤지컬 배우로 대성한 중년의 이브 몽땅이 전 세계 순회 공연을 앞두고 마르세유로 돌아옵니다. 그곳은 그가 청년 시절을 보낸 추억의 항구 도시였죠. 팬들이 환호하는 마르세유에서 이브 몽땅은 마리옹이라는 아가씨를 만납니다. 그녀는 향수 가게의 주인이지만 늘 무대 배우를 꿈꾸고 있었죠. 이브 몽땅은 마르세유의 오페라좌에서 그녀와 함께 열연합니다. 그러다가 불현듯 한때 자신이 젊음을 다 바쳐서 사랑했던 알렌느라는 여인을 떠올립니다. 마리옹 때문에 그 옛 시절의 사랑이 불길처럼 되살아난 거죠. 그것은 그 옛 시절의 사랑은 화려한 성공의 뒤안길에서 거역할 수 없는 마치 하나의 운명처럼 그의 생에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무대 세계와 음악 그리고 사랑이 넘쳐흐르는 자크 드미 감독의 뮤지컬 26일을 위한 새해 좌석 중에서 한 곡 더 들어보죠. 라파퓨미리 향수 판매점 두 주연 배우인 이브 몽땅과 마틸다 메이가 부릅니다. Bonjour cher monsieur, pardonnez mon audace, je suis une de vos groupies. Employé modèle au poids de senteur, la parfumerie du mono. Pas besoin de vous dire que j'en ai plein d'eau, de vendre des crèmes en tubo en pot. Mon rêve secret, devenir un jour artiste. Vous n'êtes pas mon type, pardonnez ma franchise, j'aime surtout votre voix. Quand je vous entends par hasard au micro, j'ai des frissons sur la peau. J'ai tout ce qu'il faut, monsieur, pour vous plaire. Un jour je serai votre partenaire. Mais en attendant, donnez-moi trois places ou le 26. Oui, en attendant, donnez-nous trois bonnes places pour le 26. Mademoiselle, j'ai voyagé partout dans le monde et même ailleurs. De très jolies filles, j'en ai vu beaucoup. Vous êtes de loin la meilleure. Pas besoin de vous dire que je vous cherchais comme une aiguille égarée dans un pré. Et je vous assure que vous deviendrez artiste. Emmenez-moi, monsieur, jusqu'au bout du monde. Emmenez-moi, s'il vous plaît. Faites-moi voir, monsieur, si la terre est ronde. Emmenez-moi vers le succès. Elle a tout ce qu'il faut, monsieur, pour vous plaire. Elle rêve d'être un jour votre partenaire. Mais en attendant, donnez-nous trois places. 이브몽땅과 마틸다 메이가 함께 부른 영화 26일을 위한 새해 좌석 중에서 향수 판매점 라빡 퓨미리였습니다. 자, 가이에데 시네마가 선정한 80년대의 세계 영화 176번째 작품은요. 마르셀 오폴스 감독의 호텔 터미널입니다. 마르셀 오폴스 감독은 이미 작고한 세계적인 독일 감독 막스 오폴스의 아들이지요. 아버지인 막스 오플스는 여성의 심리를 가장 정확히 묘사하는 감독으로 이름이 나 있는데요. 특히 뛰어난 롱테이크로 배우들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는 뭐 지금까지 이 막스 오플스를 따를 감독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50년대 멜로드라마의 원조로 불리우는 미지의 여인으로부터의 편지, Letter from a Known Woman, 또 롤라 몽떼, 이런 영화들이 그의 대표작이죠. 아들 마르셀 오플스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영화 공부를 시작했지만 스타일은 아버지와 다릅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과 버클리 대학에서 영화를 전공하고요. 마르셀은 다큐멘터리 연출에 특히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의 대표작인 이 호텔 터미널 역시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88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나치 전범의 이야기를 테마로 하고 있는데요. 원래 120시간 분량의 촬영 필름을 4시간 27분으로 단축시켜서 완성했다고 하니까 작품의 완성도 대충 짐작하실 수 있겠죠. 그의 아카데미에서 장편 기록 영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가이에데 시네마가 선정한 177번째 작품,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돌의 정원, Gardens of Stone입니다. 먼저 음악부터 듣죠. 시컬스의 노래입니다. Zoo's Girl. 시컬스가 부른 조지걸이었습니다. 영화 돌의 정원에 삽입된 곡이었죠. 이 돌의 정원, Gardens of Stone인데 이 Stone은 아마 비석을 의미하는 거겠죠. 제가 앞으로 설명드릴 텐데요. 아마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영화는요, 지옥의 묵시록 이후에 코폴라가 만든 또 하나의 월남전 영화입니다. 그런데 작품 속의 전쟁 신이라고는 단 한 장면도 없는 이른바 홈프론트 월남전 영화입니다. 주인공인 제임스 칸, 크레일 헤이지어드는 엘링턴 묘지, 즉 도르의 정원에서 전사병을 매장할 때 입회하는 의장대 소속의 군인입니다. 상관인 넬슨과는 2차 대전, 한국전쟁, 그리고 월남전에도 함께 참가했던 베테랑 군인이고요. 제임스 얼 존스가 연기한 넬슨, 그리고 헤이저드, 이 두 사람에게는 또 한 명의 친한 전우가 있었는데요. 문제는 그 전우의 아들, 윌로우가 의장대에 신병으로 배속되오면서부터 시작되죠. 윌로우가 바라는 것은 죽은 이들의 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 현지에 날아가서 싸우는 것,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헤이저드와 넬슨은 전쟁터에 부임하는 것만이 나라를 위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설득해보지만 젊은 혈기의 넬슨에게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부모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갓 결혼한 신부 레이첼을 남겨두고 윌로우는 전장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돌의 정원으로 되돌아옵니다. 말없는 전사자가 돼서요. 이 영화는 전체적으로 스펙타클하거나 화려하진 않지만 월남전에 대한 비극, 이것을 깊이 있게 묘사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임스 얼 존스나 제임스 칸 외에도요, 안젤리카 휴스턴, 그리고 메리 스튜어트 마스터슨의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자, 돌의 정원, Guardians of Stone의 엔드 타이틀 들어보시죠.

한창 시험 공부하고 계시는 의정부의 훈이 학생, 전북 1위 동산동의 최재미 학생도 잘 들으셨죠?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중에서 아주 오랜만에 들어본 도레미송 신나는 곡이었습니다. 가이드 시네마로 오늘 173번째 작품부터 177번째 작품까지 소개해드리고서는 제가 또 불러드리는 거 깜빡 까먹었네요. 아휴, 지금이라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73번째 영화는요, 덴마크 영화입니다. 가브리엘 악셀이 감독한 바베트의 만찬이고요. 장클로드 브리소 감독의 청춘의 고독은 174번째 영화입니다. 자크 드미 감독의 뮤지컬 영화 26일을 위한 새해 좌석도 오늘 소개해드렸고요. 막스 오플스 감독의 아들 마르셀 오플스의 다큐멘터리 영화 호텔 터미널,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의 Gardens of Stone, 그 홈프론트 월남전 영화라고 부르는 영화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오늘 영화 중에는 비디오로 출시된 것들이 하나도 없네요. 자, 하이틀의 박성원 씨 지금 듣고 계십니까? 영화 빠삐용의 주제가를 두 번이나 신청해 주셨는데요. 오늘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Free as the wind, 바람처럼 자유롭게. 오늘은 영국 가수 잉글버트 험퍼딩크가 노래합니다. 'Yesterday's world is a dream, like a river that runs through my mind, made of fields and the white pebble stream that I knew as a child. Butterfly wings in the sun taught me all that I needed to see, for they sang to my heart, oh look at me, oh look at me, free as the wind, free as the wind, that is the way you should be. Love was the dream of my life, and I gave it the best I know how, so it always brings tears to my eyes when I think of it now. Gone like the butterfly days, and the boy that I once used to be, but my heart still hears a voice telling me, look, look and you see, free as the wind, the wind, that is the way you should be. There's no regret that I feel for the bittersweet taste of it all. If you love, there's a chance you may fly. If you fall, well, you fall. Rather the butterfly's life, to have lived for a day and been free. For my heart still hears that voice telling me, look and you see, free as the wind, that is the way you should be. Don't stop the flow. We can't let go. and touch the sky. Though we may try, so while we're here, let's give our all. Release the dreams inside us and set them free. 영화 타워링의 주제가 We May Never Love Like This Again, 모린 맥가번의 음성이었습니다. 아, 요즘 보면요, 주위에 참 예쁘고 잘생기고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잘생기고 성격도 뭐 그만하면 원만하다 이런데도 왠지 이성한테 별로 인기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뭐 이성뿐만이 아니라 동성에게도 특별한 호감을 못 주는 그런 분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바로 특별한 매력이나 개성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얘기들 가끔 하잖아요. 못생겼어도 걔는 매력이 있잖아. 그렇다면 내게는 과연 어떤 매력이 있나 한번 가끔씩은 그걸 찾아서 자기를 뒤져보는 것, 그런 작업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 저와 홍동식 프로듀서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세요.